HUBS. 위기의 생명을 찾아서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라져가는 동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위기의 생명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향과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지구 곳곳에서 멸종되는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과학자들은 그동안 지구가 70% 이상의 생물종이 사라지는 대멸종을 5번 겪었고 곧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생물종 멸종이 인간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동물 멸종은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에 이는 곧 인간의 삶까지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동물의 멸종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위기의 생명을 찾아서를 통해 위기에 처한 동물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 주인공이 될 동물은 바로 담비입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에 강아지같이 귀여운 외모를 가진 담비.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동물이기도 할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위기의 생명을 찾아서의 마지막 탐험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담비는 족제비과에 속하며 몸 길이가 일반적으로 약 50cm 정도 되는 동물입니다. 담비는 긴 꼬리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요. 몸 길이 중 절반 정도가 꼬리라고 하니 유명할 만하네요. 전 세계에 총 6종이 존재하는 담비는 우리나라에 무려 3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담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 분류 기준에서 위험도가 제일 낮은 7번째 단계 관심 대상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다행히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멸종위기동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의 생태환경에 맞춰 담비를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했습니다. 멸종위기 2급으로 분류됐다는 것은 계속적인 감소가 우려돼 멸종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담비는 어떤 이유로 멸종위기종이 될 위험에 처했을까요? 담비의 멸종위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우선 인간 활동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세시대부터 담비의 부드러운 가죽은 귀족들 사이에서 고급 모피로 애용됐습니다. 유럽 황제나 국왕들의 대관식 의상에 썼다고 하니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겠죠? 또한 귀여운 모습을 가진 담비는 애완용으로 불법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담비가 차에 치여 죽는 이른바 로드킬 사건도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옛 시대부터 인간의 영향 때문에 담비의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기후변화도 담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더해 주로 강가 주변에서 서식하는 담비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로 장기적인 가뭄과 폭우에 시달리며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담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설악산은 담비의 주요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설악산에서는 담비를 보호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담비 보호 프로젝트를 시행해 서식지 보호와 생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무탈하게 시행된 덕분인지 실제로 2018년과 2020년에는 온몸이 하얀 알비노 담비가 설악산에서 포착됐다고 합니다. 알비노 담비는 10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난다는 종이어서 더욱더 희귀하죠. 다른 담비 무리와 잘 어울리며 활동 반경도 넓은 것으로 보아 이 프로젝트의 효과가 꽤 있었던 것 같네요. 다른 노력으로는 한강 유역 담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한강 또한 담비가 가끔씩 출몰하는 구역인데요.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한강 유역 담비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진행해 한강 유역의 담비 개체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비의 서식지 보존 및 개체군 회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담비 등 여러 동물의 은신처인 광주 무등산 평두매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람사르 습지는 1971년 체결된 람사르 협약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생물 서식처로서의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습지들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합니다. 담비의 서식지가 국제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담비가 멸종 위기에서 꼭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담비는 활동 권역이 넓고 먹이 사슬 위치가 높은 우산종으로 가치가 큽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4년간 지리산 등지에서 담비의 생태를 조사한 결과 담비가 최상위 포식자라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고 하죠. 우산종은 동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경관과 균형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지금까지 멸종위기에 처한 10번째이자 마지막 동물인 담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위기의 생명을 찾아서에는 첫 번째 주인공인 사냥을 시작으로 맹꽁이, 수달, 바다거북, 하마, 호랑이, 레서판다, 물범, 펭귄,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 담비까지 소중한 생명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지구 곳곳에는 이 동물들 외에도 여전히 수많은 동물들이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간의 작은 노력 하나가 그들에게는 생명을 이어갈 커다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죠. 혹시 이 라디오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 한 분이라도 멸종위기 동물들에게 마음을 쓰게 되셨다면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는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멸종위기 동물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기의 생명을 찾아서의 탐험가이자 진행 강태영, 담비키퍼 디렉터 이채령, 동물지기 엔지니어 박가람이었습니다. HUBS